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박유상, 그림 장정오이, 마리아 몬테소리입니다. 몬테소리는 의지가 굳고 강한 여성이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떤 반대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해내고야만 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지요. 또 아무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즐기면서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꼭꼭 숨어있는 보물을 알아보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졌답니다. 사랑하는 마리오, 내 아들아, 네가 벌써 13살이 되었구나. 네 생일에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날 엄마는 영국 여왕에게 산로렌초 어린이집을 안내해 드려야 했단다. 너는 하루 종일 아름다운 마리아 아줌마를 기다렸다지? 오, 아줌마라니. 너는 나의 사랑스런 천사, 내 아들이야.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네 엄마야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겨우 밀어놓고네. 그래서 엄마는 오늘도 이렇게 붙이지도 못하는 편지를 쓴단다. 마리오, 너에게 이 편지를 보여줄 날이 올까? 언젠가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엄마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생일 축하한다, 내 아들 마리오. 마리오, 너는 정말 무엇이든 열심히 하더구나. 공부도 놀이도. 말하기 쑥스럽지만 엄마도 그랬어. 엄마가 어떻게 의사가 되었는지 아니? 처음에 의과대학에서는 엄마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어. 그때까지 이탈리아에서는 여자 의사가 한 명도 없었거든. 모두들 의사는 힘든 직업이어서 여자가 해낼 수 없다고 말했어. 하지만 엄마는 꼭 의사가 되고 싶었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만큼 훌륭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교황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어. 정말 의사가 되고 싶고 누구보다 잘할 자신도 있다고 열심히 말씀드렸지. 다행히 교황은 엄마 마음을 이해하고 의과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무엇이든 처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만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해내는 것만큼 뿌듯한 일도 없단다. 지금까지 엄마가 걸어온 길이 그랬지. 의과대학에 들어간 게 그 시작이었을 거야.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다니는 것도 아주 힘들었어. 의대 전체에서 여학생이라곤 엄마 혼자였거든. 남학생들은 엄마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 오히려 남자 학교에 들어왔다며 엄마를 따돌리고 비웃기까지 했지. 정말 울고 싶었어. 하지만 절대 울지 않았단다. 그럴수록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생긋 웃어주고 열심히 공부했어. 밤 늦도록 도서관에 남아서 책을 읽고 눈이 엄청나게 쌓인 날에도 혼자 학교에 갔지. 컴컴한 해부 실습실에서 혼자 시체를 해부하기도 했어. 하지만 외할머니가 없었더라면 끝까지 견뎌내지 못했을 거야. 외할머니는 엄마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마리아, 용감한 마리아, 너는 잘할 수 있단다 하고 말씀하셨지. 오, 내 아들 마리오, 너를 더 자주 안아줄 수 있다면.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하셨듯이 늘 곁에서 지켜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는 의과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어. 교수님도 남학생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지. 그러나 엄마는 놀라지 않았어. 외할머니도 놀라지 않으셨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외할아버지는 엄마를 무척 자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셨어. 이렇게 엄마는 이탈리아 최초의 여의사가 되어 로마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단다. 병원에서도 엄마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침대도 정리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줬지. 그런 엄마를 보고 친구들은 요리사나 하녀 같다고 놀리기도 했어. 하지만 환자들이 내게 보내온 감사 편지들을 봤다면 그런 말을 못했을 거야. 마리아 선생님, 바니를 목욕시키고 스프를 먹이고 재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엄마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고 보니 귀도를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나는구나. 다른 의사들과 병실을 돌고 있을 때였어. 어디선가 남자아이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에 그곳으로 뛰어갔지. 어두컴컴한 병실에는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 그중 한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다른 아이들도 이상해 보였어. 멍하니 벽만 쳐다보는 아이, 귀를 막고 있는 아이, 바닥에 누운 아이. 왜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거죠? 얘들은 원래 이래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간호사는 늘 있는 일이라는 듯 신경도 쓰지 않더구나. 엄마는 웅크리고 앉아 계속 소리를 지르는 아이를 살며시 안아보았어. 처음엔 몸부림치며 엄마를 밀쳐내더니 금세 조용해지면서 엄마를 바라보더구나. 눈물 자국으로 얼굴은 지저분했지만 귀여운 소년이었어. 아이는 거짓말처럼 스르르 눈을 감고 엄마 품에서 잠들었지. 이 아이가 귀도야. 엄마를 어린이의 세계로 이끈 아이란다. 엄마는 곧장 그 방에 있는 아이들을 진찰했어. 놀랍게도 몸이 아픈 아이들이 아니었어.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이 보통 아이들보다 떨어질 뿐이었지. 어려운 말로 정신지체라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어. 정신지체는 병이 아니란다. 좀 더 많은 도움과 사랑이 필요할 뿐이지. 그런데 병원에서는 누구도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야. 아이들은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어른들을 무서워하고 있었어. 엄마는 그 무서운 방에서 아이들을 빼내고 싶었어. 병원에 갇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어. 마침 의사 가운데 주세페가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단다. 우리는 귀도의 부모를 찾아갔어. 아이를 데려가 학교에 보내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설득할 생각이었지. 하지만 귀도의 집은 너무 가난했어. 가족이 함께 사는 것조차 어려워서 귀도를 병원에 버린 거였어. 귀도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엄마는 주세페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 주세페는 엄마와 생각이 많이 비슷했어. 병원에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결론 지었지. 그러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단다. 마리오, 이제 가장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 때야. 아름다운 마리아 아줌마가 사실은 네 엄마라는 이야기 말이야. 엄마와 주세페는 서로 사랑했고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생겼단다. 그 아이가 바로 너야. 그런데 주세페는 엄마와 결혼하거나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무엇보다 의사로서 성공하고픈 마음뿐이었지. 엄마 역시 무서웠어. 이제 겨우 의사가 되었는데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외할머니는 아기를 좋은 양부모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다시 데려오자고 하셨어. 엄마는 외할머니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 겨우 28살에 혼자 아기를 키운다는 건 나의 모든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 미안. 미안해, 마리오. 엄마는 로마에서 멀지 않은 시골에 가서 너를 낳았어. 그리고 아직 젖도 떼지 않은 너를 그 집에 맡기고 떠나기로 했어. 그날 엄마는 네 얼굴에 작은 주름 하나까지도 기억하려고 너를 몇 시간째 들여다봤단다. 너는 그저 벙시거리며 웃기만 했지. 눈물이 났어. 엄마는 울면 바보라고 생각한 사람이야. 그런데 끝없이 눈물이 흐르더구나. 엄마는 병원 일에 더 열심히 매달렸어. 마리오, 너를 떳떳하게 돌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병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지. 그러다 엄마는 병원에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치자고 했어.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거든. 다행히 병원에서도 엄마의 뜻을 받아주더구나. 마침내 병원 학교가 문을 열었어. 하루 종일 병실에 갇혀있던 아이들은 교실로 꾸며진 곳에서 신나게 떠들며 놀았어. 하지만 당장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더구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 가장 좋을까? 엄마는 매일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고민했단다. 정신지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았어. 그러다 마분지로 여러 가지 도형과 글자를 만들어 가르쳤다는 논문을 읽었어. 그래, 아이들이 글자나 숫자를 보고 만질 수 있으면 더 재밌게 배울 거야. 엄마는 블록처럼 생긴 막대와 알파벳 모양의 조각들을 만들어 놀이하듯 아이들을 가르쳤어. 그걸 가지고 너하고 글자놀이도 했었는데 기억나니? 너는 글자를 맞출 때마다 나더러 박수를 치라고 했잖아.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던지. 엄마는 항상 너를 생각하며 하루에 8시간이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어. 어느새 아이들은 글자를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지. 귀도는 보통 아이들도 떨어지고 나는 초등학교 졸업시험까지 통과했어. 엄마는 기뻤어. 노력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아이들이 달라졌으니까. 병원에서도 엄마의 노력과 그 결과를 인정해 주었어. 그래서 정신지체 어린이를 위한 치료교육연구소가 세워졌단다. 엄마는 점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깊은 관심이 생겼어. 다시 대학에 들어가 이번에는 교육에 대해서 배웠단다. 아이들은 스스로 깨달으며 자란다. 배운다는 것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그때 대학에서 배운 내용인데 정말 놀라웠어. 엄마가 가르친 방법이 보고 만지면서 몸으로 익히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수업 시간 내내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책을 달달 외우도록 했지. 간혹 장난을 치거나 몸을 비트는 아이들은 무섭게 혼났어. 보통 아이들도 놀이처럼 가르치면 훨씬 더 잘 배울 텐데.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엄마의 생각과 달랐어. 아이들은 벌을 주고 매로 다스려야 바르게 큰다는 거야. 결국 엄마는 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에 도전하기로 했어. 로마에 산로렌초라는 가난한 동네가 있어. 부모들이 모두 일하러 나가서 낮 동안 아이들은 제멋대로 싸돌아 다녔지. 엄마는 그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칠 학교를 세우고 싶었어. 그때 마침 사업가 탈라모 씨를 알게 되었는데 탈라모 씨는 엄마가 학교를 세우는데 필요한 땅과 돈을 대주겠다고 했어. 엄마는 학교를 열기 위해 의사로서 하던 일을 그만뒀어. 사람들은 존경받는 직업을 포기한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더구나. 하지만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어. 아마 엄마로서 너에게 못해준 게 많아서 그랬을 거야. 엄마는 학교를 집처럼 꾸몄어. 아늑한 방과 따뜻한 식당, 나무와 꽃이 있는 아름다운 뜰도 만들었지. 그리고 넓은 교실에는 아이들의 키에 맞춘 낮은 책상과 의자, 엄마가 만든 교육 자료를 갖다 놓았어. 학교 이름은 카사데이 밤비니라고 지었어. 어린이들의 집이란 뜻이야. 이탈리아에 처음으로 생긴 어린이 집이었단다. 어린이집에 처음 온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울기만 했어. 낯설었던 거야.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며 무조건 달아나려고 했지. 엄마는 우는 아이 앞에 장난감, 색종이, 색연필 등을 늘어놓고 지켜보았어. 아이는 놀란 눈으로 엄마의 얼굴과 알록달록한 물건들을 번갈아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냉큼 집어들고 구석진 곳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식구가 되었지. 엄마는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않았어. 선생님들에게도 아이들이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지. 처음에 엄마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어.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 무렵 엄마는 너에게 어린이집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지. 저도 카사데이 밤비니에 가보고 싶어요. 너는 정말 궁금해했어. 하지만 나는 아직 너와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단다.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하고 말할 자신이 없었어. 겁쟁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말이요. 그래도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겪는 문제를 늘 너에게 물어보았지. 특히 아이들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 네가 큰 도움을 주었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뉘우쳐요. 그런데 벌을 주면 괜히 화가 나요. 너의 말을 듣고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작은 벌칙마저 없앴단다. 벌칙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더구나. 오히려 아이들은 친구들과 잘 다투지도 않고 서로 도와주려고 했지. 이렇게 해서 카사데이 밤비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단다. 어느 날 아이들과 뜰에 나와 꽃이며 곤충들을 관찰할 때였어. 4살짜리 꼬마 비비아나가 건너편 건물의 굴뚝을 가리키며 말했어. 선생님, 저건 이렇게 써요. 비비아나는 엄마의 손바닥에 굴뚝이라고 썼어. 그러자 동갑내기 코코도 다가왔어. 나는 손도 쓸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글자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했어. 엄마는 깜짝 놀랐어.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글자를 깨우치다니. 알고 보니 글자 카드를 가지고 놀다가 저절로 알파벳을 익힌 거야.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더 놀랐어. 7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건 기적이라고 했지. 온 유럽이 떠들썩했어. 그때부터 엄마와 어린이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 중에는 영국 여왕도 있었단다. 어느새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자기 집처럼 여겼어. 선생님이 하는 일을 자기도 해보겠다고 우기기도 하고 말이야. 코코도 그랬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선생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 아무리 다른 놀이를 하라고 타일러도 그만두지 않는 거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직접 해보게 할까? 엄마는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일을 하나씩 해보도록 했어. 코코에게는 청소, 비비아나에게는 정원 가꾸기, 마르코에게는 식사 준비를 돕게 했지. 서툴지만 아이들은 너무도 행복해하더구나. 아이들도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좋았던 모양이야. 마치 엄마처럼 말이야. 마리오, 너도 잘 알지? 어려운 일을 혼자 힘으로 해낸 기쁨 말이야. 아이들이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엄마가 어린이의 발견이라는 책을 보여주며 했던 말 기억하니? 마리오, 이 책은 너를 위해 쓴 거란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즐겁고 자유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썼어. 어른들을 위한 책이라 읽기 어려웠을 텐데. 너는 아줌마 정말 멋져요. 아줌마가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했지? 순간 엄마는 네가 더는 어린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느새 속 깊은 소년으로 자란 너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단다. 어쨌든 책을 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찾아왔어. 모두 카사데이 밤비니 같은 어린이집을 세우겠다는 사람들이었지. 엄마는 있는 힘껏 도와주었어. 어린이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지. 그러자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곳곳에 어린이집이 생겨났단다. 엄마는 유명해질수록 마음이 점점 괴로워졌어. 사람들은 엄마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고 알고 있었거든. 엄마는 마리오 네가 있다는 걸 떳떳하게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언제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만 있었단다. 그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셨던 분인데. 갑자기 고아가 된 것처럼 엄마는 슬프다 못해 무섭기까지 했어. 그때 문득 깨달았어. 마흔이 넘은 엄마도 이렇게 힘든데 그동안 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도 아빠도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용서해라, 마리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라도 너를 마음껏 안아주고 싶구나. 내일 당장 널 찾아가마. 너무 놀라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던 너의 얼굴을 어떻게 잊을까? 마리오, 내가 엄마란다. 아름다운 마리 아줌마가 아니라 네 엄마야. 너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내 얼굴을 바라봤어. 그러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란 걸 알고는 내 손을 힘껏 뿌리쳤지. 나는 두려웠어. 혹시라도 네가 달아나 버릴까 봐. 나를 미워할까 봐. 마리오, 이젠 두 번 다시 너를 버리지 않을게. 용서해라, 마리오. 응? 나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애원했지만 넌 고개를 돌려버렸지. 그럴 리 없어요. 마리아 아줌마가 엄마일 리 없어요. 진짜 엄마라면 그동안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리 없잖아요. 너는 울면서 방을 뛰쳐나갔어. 엄마는 곧바로 쫓아가 달아나려 버둥대는 너를 꼭 안아주었지. 눈물이 쏟아지려 했어. 하지만 참았어. 이제 너를 찾았으니까 더는 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단다. 마리오, 너는 오랫동안 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했지. 같이 살기 시작한 지 몇 해가 지나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 그래, 엄마를 용서하기 힘들었겠지. 그걸 알면서도 엄마는 서운했단다. 그나마 네가 어린이집과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다행스러웠어. 엄마와 아들 사이가 되지는 못해도 스승과 제자처럼 지낼 수 있었으니까. 놀랍게도 네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엄마의 교육 방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런 네가 없었더라면 엄마는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그토록 많은 강연을 하지 못했을 거야. 엄마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무척 싫어했잖니.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 엄마의 이름을 딴 몬테소리 어린이집이 있다는 건 다 네 덕이라 생각해. 마리오, 엄마가 태어나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아니? 우리가 미국에 세울 어린이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였어. 너는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의견을 말했지. 우리가 직접 가보는 게 어때요, 어머니? 너도 알고 있었을 거야. 네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그래, 내 아들아. 엄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너를 껴안았지. 아,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했던 일은 모두 네가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네가 계속 어린이들을 위해 일했으면 해. 그리고 네가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네 아들이 너에게 힘이 되어줄 거야. 몬테소리 학교는 아이들이 만드는 학교라는 걸 잊지 마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마리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